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옵니다.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련만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 맴도네. 그렇게도 그리운 점 파도 속에 남기고 지울 수 없는 사연 괴로웁니다. 추억은 영원한데 그런 이별을 없을 수도 있으련만 울고픈 이 순간에 사무치는 외로움에 파도만이 울고 가네.